오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의 축복을 받자. 열심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의 축복을 받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 바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내는 친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바람대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왜 열심으로 해야 하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랬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왜 열심으로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을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즉 버려진다는 것이죠.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뜨겁게 열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미지근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토해 내버리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분명히 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두 배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배의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뜨겁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낸다는 것이 두 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죠. 찬송에도 열심을 내서 찬송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 듣는데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분명한 특징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 한자어죠. 뜨거울 열자에 마음심자입니다. 즉 열심은 뜨거운 마음을 가리켜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이게 열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안 계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더 뜨거웠어요. 그때 더 크게 부흥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에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더해 주셨다. 이게 바로 부흥이죠.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두 배 부흥은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는 열심을 낼 때, 먼저 모이기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들을 더해주시는 게 부흥이에요. 아무리 좋은 전도 전략과 아무리 좋은 교회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부터가 먼저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부흥의 열매들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3번 세미나 하자, 작정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하지만 그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 이 여러 번의 세미나들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미나를 주최하는 우리들부터가 평소부터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내지 않으면 아무리 세미나를 많이 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수요 예배도 더 많이 모여야 되고 이 새벽 예배도 더 열심으로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배로 더 뜨겁게 모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두 배로 더 뜨겁게 부어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뜨겁게 모이기 힘쓸 때 하나님은 그때 영혼들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장작 하나에다가 하나의 장작에 아무리 많은 기름을 쏟아붓고 아무리 불을 강하게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의 장작에 붙은 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장작들이 모이면 거기서 일어나는 불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화력으로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뜨겁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때 그 말씀의 불, 부흥의 불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기로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앞으로는 교회에 모이는데 또 성경 보는데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더 부지런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할까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말씀 받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열심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나오죠. 이들의 마음에는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낙심하며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 뜨거울 열, 마음심, 즉 열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열심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15년 하나님의 사람은 계시지 않지만 더더욱 구속사의 말씀을 받는데, 듣는데, 읽는데 열심을 낸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는데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도 대충 그냥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회개하라 이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되도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책망, 징계를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바로 전도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전도하는데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너희를 전도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 세미나가 끝나도 전도하는 우리의 열심은 절대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매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8회, 9회 세미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미나가 있던, 세미나가 끝나던 구속사 시리즈 서책을 살려는 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세미나에 참석은 못했지만 책을 구입하러 오셔서 두 세트 한글, 1권부터 9권 두 세트 18권을 사갔어요. 440불을 그냥 주고. 구속사 시리즈 브로셔만 봐도 책을 전집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렇게 LA 전역에서는 구속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서책을 구입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전화하고 책을 사는데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날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후로 다음 세미나가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 모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만들기 위함이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대적 사단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착한 일,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이라 하면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말도 착한 말만 하고 행동도 착한 행동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세상 대적들, 타락한 이 땅의 수많은 악인들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열심으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이토록 열심을 낼 때 결국 우리의 삶에는 커다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열심에 축복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일한 대로 그만큼 갚아주겠다. 교회 일에 열심내지 않고 대충대충 일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도 띄엄띄엄 대충대충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열심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8월 새벽 예배 마지막 날 열심을 다해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벽 예배에 대한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또 이 새벽 예배 마지막 날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 어제 오늘 이틀간 VBS 늦게까지 행사하고 잠 몇 시간 못 자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VBS의 마지막 폐회 예배가 바로 이 새벽 예배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게 마지막 VBS의 마지막 시간 새벽을 깨워 예배드리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열심을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아이들의 미래에 크신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까지의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이제 모두 다 벗어버리시고 2015년도 남은 5개월 동안 더욱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구속사의 말씀을 섬기시는 가운데 마지막 때 이 땅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모든 일에 다시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